아랫목. 따뜻한 자리가 생각나는 계절이죠. 경기도 안산 원곡동의 배진호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영화 졸업 중에서 Scarborough Fair,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였어요. 여의도 중학교 바로 요 근처인데요. 김명관 학생도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친구 전민규 군, 저희 프로에 아주 사연을 많이 보내주신 그런 분인데 생일이라고요. 제가 조금 일찍 축하해 드립니다. 생일 축하곡 졸업 띄워드렸고요. 윤태, 효정이, 명관이, 민규 이 모든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오선주 씨. 제게 너무도 소중한 친구들을 만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곱 친구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연락이 끊기다시피 해버렸어요. 그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선주가 연락을 기다린다고 진심으로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김재환 씨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오선주 씨. 인간관계란 때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지만 또 때로는 유리 같아서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그 유리를 깨버리고 그 파편에 찔려 아파했는데 저는 아직도 빼내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빼내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신청곡 들려드릴 테니까요. 두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최은성 학생이 요즘에 힘들어하는 짝에게 제발 공부에도 신경 좀 쓰라고 전해달라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요즘에 국내 TV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시리즈 영화죠. 트윈픽스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이 영화를 분석해달라는 엽서가 참 많았어요. 저희가 지난 가을에 미리 예고를 해드려서 또 더욱 그런 엽서가 많았는데 아직 이 시리즈가 다 끝나지 않았죠. KBS에 알아보니까 내년 1월까지 갈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영화가 끝난 후에 해야지 제대로 영화 읽기가 되겠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 작품은 데이빗 린치 감독이 광란의 사랑으로 깐네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30부작 TV영화였습니다. 트윈픽스는 로라 팔머의 마지막 7일 이런 부제가 붙어 있죠. 이런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여고생의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의 여왕이었던 17살의 여고생 로라 팔머. 그녀는 12살 때 이미 아버지 릴란드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좌절에 빠진 생활을 이어갑니다. 낮에는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타락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이런 로라에게 유일한 대화 상대는 빨간 표지의 일기장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빨간색이 등장하는데요. 빨간 커튼이 드리워진 붉은 방. 이것은 로라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그 의식의 세계라고 린치 감독은 얘기하고 있죠. 보여지는 세계와 보여지지 않는 세계,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자아와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나머지의 당신. 한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두 가지의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자신을 애써 부정하려는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은 트윈픽스를 보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린치 감독의 말입니다. 이런 린치 감독의 의도대로 인간 내면의 그 내면 세계에 감추어진 악의 정체, 이것을 한 수사관이 찾아가게 되죠. 바로 사건 수사를 맡은 쿠퍼 수사관 카일 맥락클란이었습니다. 마치 조각처럼 반듯하게 다듬어진 외모에다가 조금은 얼이 빠진 것 같은 표정. 카일 맥락클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트윈픽스의 기괴한 분위기와 아주 묘하게 잘 어울리죠. 덕분에 관객들은 수수께끼 같은 미스터리에 더욱 강렬하게 빠져드는데요. 그의 진가는 데이빗 린치 감독과 함께 했을 때 역시 최고의 빛을 발합니다. 자,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하죠. 트윈픽스 중에서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강원도 삼척 사직동에서 권대웅씨, 조광현씨, 박종호씨, 또 외대 불업과 2학년 임정은씨,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양재영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나이팅게일 들어보시죠. 줄리 크루즈의 음성으로 들으신 나이팅게일, 영화 트윈픽스, TV 시리즈 트윈픽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트윈픽스를 찍을 당시에 데이빗 린치 감독은 오드리 역을 맡았던 셔릴린 펜과 한참 스캔들이 있었대요. 그런가 하면 카일 맥락클라는 나나, 그러니까 로라의 친구 역이었죠. 그 나나 역에 라라 플린보일과 또 스캔들을 뿌렸다네요. 그런데 카일 맥락클라는 최근에는 그 북구에서 아주 유명한 모델이죠.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미국의 슈퍼모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여성과 또다시 새로운 스캔들 중이라고 합니다. 카일 맥락클라한 하면은 영화계에서는 데이빗 린치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그만큼 린치 감독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린치 감독이 그런데 왜 그렇게 카일 맥락클라한을 편애할까요? 그 대답은 린치의 영화, 그 속에서 카일 맥락클라한이 맡은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빗 린치 감독의 영화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그로테스크한 아주 기괴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죠. 블루벨벳, 사구, 듄, 또 엘레펀트맨, 광란의 사랑, 뭐 린치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제목만 들어도 어떤 느낌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선과 악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드는 아주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속에는 다들 자신만의 어두운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한마디로 인간이 지닌 악마성이죠. 린치의 영화에는 이 악마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악에 대항하는 선한 주인공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카일 맥락클라는 바로 이 선한 주인공 역할을 단골로 맡는 린치 사단의 중추 멤버죠. 영화 사구, 듄에서 보면은 그 사막 혹성의 혼란, 불의, 그 모든 것을 평정하는 초인으로 등장합니다. 또 블루벨벳에서는 경찰을 대신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제프리, 이 청년으로 나오고요. 트윈픽스에서는 FBI 수사관 쿠퍼죠. 이렇게 영화 속의 카일 맥락클라는 린치 감독이 이 혼란스러운 현실에 던지는 하나의 대안이자 메시지입니다. 린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배우가 바로 카일 맥락클라인 것이죠. 거기에는 아직 세상살이 때묻지 않은 그런 때묻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카일의 지성적인 외모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자, 사고 듄이라는 이 영화에는요. 그룹 토토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정말 인기가 많았죠. 자, 토토의 음악으로 한 곡 들어보죠. 그 전에 영화의 첫 장면, 프롤로그부터 들어보고요. 'The beginning is a very delicate time. Know then that it is the year 10,191. The known universe is ruled by the Padishah Emperor Shaddam IV, my father. In this time, the most precious substance in the universe is the spice melange. The spice extends life. The spice expands consciousness. The spice is vital to space travel. The Spacing Guild and its navigators, who the spice has mutated over 4,000 years, use the orange spice gas, which gives them the ability to fold space. That is, travel to any part of the universe without moving. Oh yes, I forgot to tell you. The spice exists on only one planet in the entire universe, a desolate, dry. dry planet with vast deserts. Hidden away within the rocks of these deserts are a people known as the Fremen, who have long held a prophecy that a man would come, a Messiah, who would lead them to true freedom. The planet is Arrakis, also known as Dune. 영화 사구, 듄의 프롤로그와 토토가 음악을 맡은 메인 타이틀 들으셨습니다. 소설 듄은 SF의 거장 프랭크 허버트가 1965년 첫 권을 쓴 이래 그가 죽을 때까지 20년간 쓰여졌고 시리즈를 끝내지 못했지만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에 버금가는 소설이라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완전한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리학, 생태학, 역사, 문화 이것들이 현실처럼 망라되어 있고 책을 읽다 보면 사실성과 상징성에 놀라게 됩니다. SF의 천일 야화라 할 정도로 하나의 완벽한 신화가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의 역작을 데이비드 린치는 도전했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좋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설의 일부를 영화화한 것이 이 듄입니다 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예라고 하신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잘 들으셨습니까? 아마 듄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는 그 요청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음악을 듣고 카일 맥락클란의 얘기로 계속 넘어가지요. 카일 맥락클란이 데이비드 린치 감독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4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일 맥락클란은 1959년 워싱턴주에서 보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세 형제 중에 장남이었죠.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대학 재학 중에는 연극의 길에 뜻을 품고는 연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82년 대학을 졸업한 뒤에 줄곧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는데요. 오레곤주의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이 연극에서 로미오 역을 맡았죠. 좀 어울리는 것 같죠? 그러던 중에 데이비드 린치가 개최한 배우 오디션에 응시해서 합격하게 되면서 음악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 데뷔작이 바로 사구, 듄이었고요. 이 영화에서 우주 귀족 아틀레이드가의 왕자 폴 역을 맡았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전부 느끼셨을 거예요. 이 사구에서의 카일 맥락클란 정말 투명하고 앳된 그런 뭐 남자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게다가 아주 잘생겼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는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서는 대참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카일 맥락클란만큼은 성공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데뷔하게 됩니다. 그에게 워낙 잘 어울리는 역할이었거든요. 그 뒤에 카일은 스크린에 자주 등장하기보다는 과작주의, 정말 잘 선택하는 하나하나 작품을 고르게 됩니다. 배우는 스스로가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누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지닌 카일이 글쎄요, 린치 감독은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첫 영화 사구가 완성된 지 2년 만에 린치 감독은 카일을 본격적인 스타 대열에 올려놨습니다. 바로 영화 블루벨벳에서의 제프리 역할이었죠. 로이 오비슨이 부르는 In Dreams 한번 들어보죠.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린치 감독은 음악을 쓸 때도 보통 감독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영화의 맥락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In Dreams라는 로이 오비슨의 이 아름다운 곡이 정말로 끔찍한 장면에 나왔죠. 홍동식 프로듀서가 진절머리 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그런 장면에 나왔던 곡입니다. 이렇게 항상 영화의 내용과는 정반대다는 아름다운 곡을 쓰는 게 또 린치 감독의 특성이죠. 어떻게 린치 얘기로 돌아갔나요? 자, 영화 블루벨벳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카일 맥락클란은 린치 감독의 곁을 잠시 떠납니다. 이제 독립을 한 셈이죠. 그리고 영화 출연 횟수도 조금 많아지는데요. 그 첫 영화가 컬트 무비 더 히든입니다. 비디오 제목은 하이든이라고 나왔죠. 착한 외계인과 악한 외계인의 대결을 그린 영화인데요. 전갈처럼 생긴 이 외계인은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사람의 몸에 숨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악한 외계인은 계속 사람의 몸을 옮겨다니고 착한 외계인은 몇 년 전에 죽은 FBI 수사관의 몸에 들어가 활약합니다. 그 FBI 수사관이 바로 카일 맥락클란이었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최첨단의 특수 효과가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요. 폭력 묘사가 너무 지나쳐서 좀 끔찍했던 영화로 기억돼요. 자, 그 뒤에 Don't Tell Her It's Me라는 영화에도 잠시 얼굴을 비치는데요. 비디오 제목이 아마 스티브 구텐버그의 연애 특강이었던가요? 연애 수첩이었던가요?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전혀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아주 코믹하고 조금은 위선적인 인물로 나오죠. 그런데 91년 그의 매력을 알아보고서는 어떤 감독이 출연 제의를 해옵니다. 바로 도어즈라는 영화에서죠. 올리버 스톤 감독이었는데요. 그는 카일이 주로 기존의 편견을 뒤엎는 대담한 캐릭터로 잘 나온 것을 보고서는 거기에 많은 점수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도어즈에서 카일은 그룹 도어즈의 키보드 주자인 레이 만자렉 역을 맡았었죠. 평소에 까만 머리던 그가 금빛이 나는 장발 스타일의 가발을 쓰고 60년대 히피를 연기하던 모습. 아주 색달라서 좀 이상스러웠죠. 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 카일은 다른 배우들에게 큰 자극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원래 클래식 피아노 교육을 받았던 그가 솜씨를 마음껏 촬영하는 덕분에 다른 연기자들이 질세라 음악 연습도 열심히 했답니다. 자, 그 도어스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Love Street. She lives on Love Street, lingers long on Love Street. She has a house and garden. I would like to see what happens. Lazy diamond studded flunkies. She has wisdom and knows what to do. She has me and she has you. There's the store where the creatures meet. I wonder what they do in there. Summer Sunday and a year. I guess I like it fine so far. Doors 중에서 Love Street 들으셨습니다. 카일 맥락클란은 90년대에 들어와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윈픽스 위 후에 최근에 신작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데이빗 존슨 감독의 심판, The Trial, 또 브루스 베레스포드 감독의 동반자, Rich in Love 등이 있죠. 심판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것인데요. 카일은 여기서 주인공 조셉 K 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셉 K의 이미지는 블루벨벳이나 트윈픽스에서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영화의 출연으로 카일은 데이빗 존슨 감독의 사단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아서 좀 데이빗 린치 감독을 긴장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카일 맥락클란은 함께 작업한 감독들과 아주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점이 그의 처세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인데요. 그래서인지 그는 거장 감독들로부터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의 또 하나의 신작 동반자 Rich in Love는 얼마 후에 조만간 국내 비디오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작품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아주 따뜻한 홈무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면서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어머니가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처해가는 가족들의 모습,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죠. 알버트 피니, 질 클레이버그, 파이퍼 로리, 에산 호크 이런 인물들이, 이런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Rich in Love 동반자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영화는 가고 음악만 남는다. 글쎄요, 방금 엔지니어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 영화는 정말 재미없게 봤는데 음악만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A Love Idea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은 강원도 강릉 옥천동의 최정윤 씨, 도봉구 수유 5동에서 온지라고 하신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온지 씨는 고등학교 시절이 그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다고요. 졸업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요즘은 가끔 그 등교했던 길, 하교했던 길을 가보면 눈물까지 나려 한다고요. 그것은 인천 남구 도화일동의 안선영 학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엔 불도 안 나냐? 비 오는 날은 학교 오지 말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그런 마음들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고3, 시험도 다 끝낸 지금은 너무나 그립고 아쉬운 거 있죠?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가 오늘 마지막 곡 안선영 학생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Young Guns 2, 이 영화 중에서 본조비의 노래죠. 산타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Good things come to those who wait. But the things I hear are there just to remind me. Every dog will have his day. The spirits, they intoxicate. Yeah!